이 시간에는 너리의 묘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너리는 부르의 거전적 묘작 나의 어머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의 낮과 밤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장군님 넓은 품. 이상으로 노림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